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하시죠. 네, 오늘은 제44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와가시를 食べてから 마차를 飲みます. 화과자를 먹고 나서 말차를 마십니다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대학 연수 여행으로 히메지 성을 찾았습니다. 성을 견학한 뒤 근처에 있는 다실에서 다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타미 위에 정좌를 하고 기다리니 화과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44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화과자를 먹고 나서 말차를 마십니다. 和菓子はとても甘いですね.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抹茶は苦いかもしれません. 先生, 足がしびれました. 痛たたた.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和菓子はとても甘いですね.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抹茶は苦いかもしれません. 先生, 足がしびれました. 痛たたた.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학생들 앞에 손바닥 크기의 화과자가 나왔습니다. 화과자를 처음 먹은 안나가 감상을 말했습니다. 和菓子はとても甘いですね. 화과자는 매우 달군요 라고 말했는데요. 和菓子는 일본의 전통과자인 화과자란 말인데요. 와가 붙으면 일본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음식을 와쇼쿠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도테모는 매우란 뜻의 부사입니다. 아마이는 달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네는 동의를 구할 때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입니다. 화과자는 봄에는 벚꽃,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을 모티브로 하는 등 계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스즈키 교수님이 안나와 친구들에게 다도의 예법을 설명합니다.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화과자를 먹고 나서 말차를 마십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和菓子는 화과자란 뜻이고요. 오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食べて는 食べます. 먹습니다의 태형입니다. 가라는 무엇무엇 하고 나서라는 의미의 조사인데요. 카라 앞에 말한 동작이 끝난 후에 카라 뒤에 동작을 한다는 전후관계를 나타냅니다. 지난번에는 이 카라가 이유를 나타낸다고 배웠었는데요. 이번에 카라는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라 앞에 동사는 태형을 사용합니다. 食べてから는 먹고 나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抹茶는 말차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도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飲みます는 마십니다란 뜻입니다. 마차는 다도에서 설탕을 넣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마차는 절구에 곱게 빻은 차인데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대나무로 된 도구로 저어서 마십니다. 스즈키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抹茶は苦いかもしれません. 말차는 쓸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마차는 말차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니가이는 쓰다란 뜻의 형용사이고요. 가모시레마센은 무엇무엇일지도 모릅니다란 뜻입니다. 말차는 니가이, 그러니까 쓰지만 화과자는 아마이, 달아서 맛의 균형이 맞겠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센세이, 足がしびれました. 선생님, 다리가 저려요 라고 말했는데요. 네, 안나가 정좌를 한 탓에 다리가 저렸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센세이는 선생님이란 뜻이고요. 아시는 다리, 발이란 뜻입니다.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시비레마시다는 시비레마스 저립니다의 과거형이죠. 안나가 소리쳤습니다. 이따따따따 아, 아파란 뜻인데요. 아프다는 이타이라고 합니다. 안나는 너무 아픈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이따따따따 라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죠. 그렇군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 이따따따따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44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화과자를 먹고 나서 말차를 마십니다. 입니다. 和菓子はとても甘いですね.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抹茶は苦いかもしれません. 先生, 足がしびれました. いたたたた.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和菓子はとても甘いですね.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抹茶は苦いかもしれません. 先生, 足がしびれました. いたたたた.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은 동사의 태형에 카라를 붙여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두 개 이상의 동작을 하나의 문장으로 할 때는 동작의 동사를 태형으로 연결한다고 제16과에서 배웠습니다. 동작의 태형 뒤에 조사, 카라, 무엇뭇 하고 나서를 붙이면 카라가 붙은 동작을 먼저 한다는 순서를 강조합니다. 대화 내용에서는 화과자를 먹습니다 라는 뜻의 와가시오타베마스를 완료하고 나서 말차를 마십니다 라는 동작, 마차오노미마스 라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동작의 동사 태형에 카라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화과자를 먹고 나서 말차를 마십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카라는 질문에 답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공부가 끝나고 나서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공부는 勉強고요. 끝납니다. 라는 의미의 終わります. 예, 태형은 終わって. 이고 먹습니다는 食べます. 이니까요. 勉強が 終わってから 食べます. 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징징 징징 오늘 대화 내용과 관계가 있나요? 혹시 발이 저린 모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발이나 손 등이 저리거나 또 아픈 모습입니다. 비리비리 비리비리는 같은 저린 증상이라도 전기가 통한 것 같은 자극에 사용을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징징과 비리비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정좌는 힘들어. 다리 저림을 방지하려면 좌우 엄지발가락을 포개서 앉으면 좋다고 하네.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어. 네, 제44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和菓子を食べてから抹茶を飲みます. 화과자를 먹고 나서 말차를 마십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의 생일 파티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